눈을 감고 떠올리네. 보잘것 없던 어린 시절 힘들 때면 떠오르네. 내 마음속에 그대 얼굴 내 가슴 안 변해서 그대가 나를 지키는데 손을 내밀면 닿을 것 같아. 나의 지난 날 나를 지켜주던 그대 음성 들릴 것 같아. 잊혀진 내 꿈들이 난 전 세계에서 눈물 이겨내고 내가 달려간다. 가련한 촛불을 지키고 속에 떠오르네. 괴로웠었던 지난 시절 눈과 보면 들려오네. 내 마음속에 그대 음성 내 가슴 안 변해서 그대가 나를 지키는데 귀 기울이면 들릴 것 같아. 나의 지난 날 나를 바라보던 그대 눈빛 보일 것 같아. 잊혀진 내 꿈들이 나